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째 점하여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에서 6월 23일 뷰레틴 특간호를 발행했습니다. 뷰레틴은 인민의 어버이 이런 제목의 글에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 주석은 한나라의 수령이 시기 전에 인민들의 생활과 운명을 책임진 위대한 어버이시였다고 칭송했습니다.